첫 주입니다. 생각해보면 1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2017년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두 달 남은 2017년을 우리가 행복하고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제가 하나 알고 있는데 말씀을 드릴까요? 예, 금요일 7시 30분에 금요 모임에 참석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럼 아주 의미 있고 행복하게 남은 두 달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을 지금 따라가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야기의 주요 등장인물들 역시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입니다. 예수께서는 먼저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표현은 우리가 마태복음 23장만을 보고서는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당시 사회적, 종교적으로 행했던 역할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의미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당시에는 율법의 그 규율이 사회적,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즘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판사나 변호사와 같은 법률적인 역할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역할은 구약에서 모세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과 같이 우리 예수의 시기에 팔레스타인에 살던 이 유대인들의 일상과 종교적 삶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율법과 메시아에 대한 질문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 대한 이 예수의 비판을 통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에 어떠한 생각할 거리를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틀어 보았을 때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신 부분은 이 부분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 나오는 비판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 의미가 약간 달라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다음 구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이 말이 옳고 본받을만 하다라고 말하고자 하는데 주요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말과 일치하고 있지 않음을 강조하여 비판하는데 이 말에 원래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즉 말하는 내용은 옳으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종교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존경받는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배움과 지식 그리고 종교적인 엘리트 의식은 그들의 삶에서 통합되어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삶에서 행동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국 문화 안에서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지행합일, 즉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해야 하고 언행일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해야 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것이 매우 어려운 일임도 배웠습니다. 유교에서는 이 유교의 가르침의 정신을 잘 담아 살아내는 사람을 선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유교의 가르침을 이상적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군자라고 불렀죠. 그래서 군자다운 면모를 가진 선비 같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는 차이점이 많이 있겠지만 그 사회적 종교적인 위상을 놓고 보자면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와 유교 문화권의 선비는 닮은 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사회적 종교적 실천가이기도 하면서 사회 리더 역할을 하는 엘리트였던 것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이 선비라는 말이 긍정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좀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고지식한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선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선시대에는 또 이렇게 편을 갈라서 붕당 정치를 했던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정의로워야 할 선비들이 부귀 영화에 눈이 멀어서 가렴주고, 즉 가혹하게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거나 재물을 빼앗는 그런 관리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부정적인 부분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의 태도는 이 선비들과 닮은 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좀 아프지만요. 예. 그런데 이 선비로서 지켜야 할 중요한 도리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앞서 이야기한 지행일치 또는 학행일치였습니다. 배운 것을 행하고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이 부분을 integrity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integrity라는 단어는 미국인들이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지만 한글로 번역하기가 또 굉장히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전적으로는 청렴, 정직, 성실, 순수함, 강직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 우리가 integrity라고 영어에서 쓰는 의미를 이렇게 이거 가지고 다 담아내기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인테그리티의 의미를 잘 살려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지행일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는 옳은 것에 대해서는 칼에 목이 들어와도 그것을 실행하는 순수한 강직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그것이 행해지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뤄가야 할 좋은 성품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행하지 못할 때 표리가 부동하다, 즉 겉과 속이 다르다고 표현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3장의 후반부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 회칠한 무덤은 표리부동하다는 이 의미에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위선하는 자, 외식하는 자라고 비판하셨습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선비는 생명에 대한 욕심도 초월할 만큼의 무소유의 정신을 갖도록 요구받았습니다. 공자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뜻 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은 살기 위하여 어진 덕을 해치지 않고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 어진 덕을 이룬다. 목숨을 버려서라도 어진 덕을 이루는 것이 선비에게 요청되는 인격의 성숙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나라는 이 자기애의 좁은 사랑을 벗어난 이웃으로 눈 돌림이 먼저 요구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어진 덕, 즉 더 높은 차원의 선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관심과 목표가 오로지 나라는 이 좁은 의미의 자기애에 빠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고 말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짐을 지려 하지 않고 그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경건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 차고 다니며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를 잠깐 해봤는데요. 잘 안 보이시죠? 이제 잘 보이시죠? 예. 자, 저기 보면은 유대인 기도하시는 분이 저렇게 저 이마에 이렇게 뭘 까만 거 상자 같은 게 하나 달려 있죠. 예. 그게 이제 경문곽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팔에도 뭐 이렇게 메고 있죠. 예. 그게 또 이제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경문곽은 작은 가죽 상자인데 우리 지난주 설교에 등장했던 그 쉐마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의 기본 신앙 고백인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작게 적어서 그 종이를 그 상자 안에 넣은 것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마에 붙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그것을 따라서 작은 상자에 말씀을 적어 넣고 그것을 끈에 연결해서 머리에 저렇게 묶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분을 보면 말씀을 팔에 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얇은 저 가죽끈에 말씀을 작게 써놓고 그것을 팔에 이렇게 메고 기도를 합니다. 머리로는 항상 율법을 생각하고 이 왼팔과 맞닿아 있는 이 심장으로는 마음을 다하여 율법을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저기에 이제 옷술인데 옷술을 길게 늘어뜨리는 것도 이 신명기와 민수기에 등장하는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늘 기억하고 명심하라는 의미로 저렇게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요한 형제랑 저거를 아까 전 사진으로 돌아가 주시겠어요? 이 사진을 줬는데 저 머리에 맨 게 고프로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카메라를 찍고 있는 거냐고. 고프로가 아니고 경문곽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의미는 참 좋아요. 예, 그렇죠. 의미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오늘 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에서 잘 살펴보면 경문곽을 넓게 달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거를 크게 다른 거죠. 예, 경문곽을. 예, 그리고 옷수를 다른 사람에 비해서 길게 늘어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또 사람이 많은 곳에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선생이라 리더라 지도자라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라고 정확하게 예수께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진 꺼주셔도 돼요.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까지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하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행위로서 지키는 것에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열심히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바리새인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청년 예수께로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건 사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율법의 규정이 700개가 넘는 규정이 있는데 세세한 규정까지 하면 더 될 겁니다. 근데 그 700여 개에 이르는 법도를 평생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예수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이 청년이 저는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나름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서 진리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행위로서 법도를 지키는 일에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문제가 없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닌 그들의 마음의 태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베푼 예수를 향해서 그들이 말합니다. 자신들의 법도를 어겼다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베푼 그 예수를 비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가치와 사랑을 베푸는 일보다 자신들 행위의 법도를 지키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는 그들은 무엇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의미를 잊고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자기 중심주의에 빠진 극단적인 자기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릅니다. 나르시시즘에 빠진 나머지 훌륭하고 경건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본인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자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것들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자랑을 못하기 때문이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에 집착하고 보여지는 일들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에, 일에 집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행위들 안에서 오만과 독선을 보며 잘못된 자기애에서 비롯된 과시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선비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이 선비는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어진 덕, 즉 더 높은 차원의 선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을 요구받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극단적인 자기 사랑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형식주의와 이기주의 그리고 과시욕이 가득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리더란 건 그런 게 아니다. 리더는 섬기는 자여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께서는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섬김과 내어주는 것으로 이해하셨으며 심지어 우리를 사로잡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섬기는 자로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서 디아코노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디아코라는 단어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디아코라는 단어는 심부름을 하다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을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우리가 쓰는 집사, 즉 디컨의 어원이 되었고 더불어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 교사, 목사, 장로들을 의미하는 말로 쓰여졌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또 다른 단어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섬김, 구제, 봉사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제자들의 사역이었으며 교회의 사역이고 교회 안의 리더십들의 해야 할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함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작은 자에게 헌신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목표이자 가치입니다. 예수께서는 왕궁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지 않고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치고 오르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다른 이들을 위한 섬김의 삶을 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이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 타인 중심의 삶을 사는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과 같이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거나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성을 가지고 인테그리티 없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리더의 삶이 아니라 섬김과 봉사와 낮아짐의 그 사역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져가야 할, 닮아가야 할, 추구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모든 봉사자들의 태도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하나님 사랑, 진정한 이웃사랑의 모습에 바탕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갈 것인가를 이야기해주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창조적 희망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대로 행해야 하고 아는 대로 선포해야 하고 아는 대로 섬겨야 하고 우리 안에서 또 이웃들 간의 관계 안에서 극복해야 할 적대감이 있다면 극복해야 하고 또한 경험한 대로 정의를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한 선한 일에 확신을 가지고 희망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 부르심은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씩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변화를 넘어서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자유와 평화의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고 준비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실현해가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침묵 가운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